and touch. Look at the way I will walk it out from side to side. Just look, don't touch. Everywhere I go, I get the feeling. 불같이 뜨거운 시선들. So sorry, 다가오는 my little monster. 딱 거기까지. 비켜봐, 아마 왜 매고 땡기고. 미치겠네, 다칠까봐 걱정되죠, 뭐. 여기요, 저기요, 나 좀 봐줘요. 이리저리 들려오는 귀찮은 얘기들. 너무 예뻐요. Oh, baby, please. Be at yourself. 보는 얘기 제발 stop. 나는 저 멀리 떠나버렸어. Ain't nobody got time for this. 쓸데없는 용기만 내면 뭐 어쩌라고. 잘생기면 다니 네 머릿속에 메리만 들려. 텅텅텅 자꾸 쪽쪽쪽. 수준이 멋져야 대화를 할 거야. Just look, don't touch. Every time you come a little closer. 넌 심장 소리 커지고. 이대로 가면 너만 다칠 것 같은 걸. 저만치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걸. 꺼져라 일로 와 밀고 땡기고. 미치겠네 다칠까봐 걱정되잖아. 1분만 10초만 시간 내줘요. 이리저리 들려오는 귀찮은 얘기들. 난 너뿐이야. Oh baby please behave yourself. 원한 얘기는 제발 stop. 나는 저 멀리 떠나버렸어. Ain't nobody got time for this. Listen to me boy. 다 필요 없어. 남자가 돼야지. 안 그래? 잊지 말라고 내가 하는 얘기들. 손부터 쓰지 말고. Gotta respect the girl. 다 따라해봐. 이벤트는 필요 없어. 비싼 것도 필요 없어. 여기까지 좋지. 화풀이 할 때 다 들어줘. 자존심 같은 거 다 버려. 몬스타 다 잡은 물고기 니가 다 확게. 어장치는 분위기 손잡고 잘게. 오빠 믿어 남자는 다 그래. 아빠 말처럼 남자는 다 난데. 거기 뭐 나니 절반의 딸이. 진짜 너네 타입 아니야 절대 너네 타입. 나도 바로 골치 매볼 일 없어 그만 goodbye. Yeah. 기회를 줄 테니 just let's go it up. 미치겠네 다칠까 봐 걱정되잖아.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 좀 해. 우리가 time for this.